다녀가 낫대. 근데 결혼은 착한 여자가 좋대. 무슨 논리가 그래? Ooh. I hate you too, ooh, ooh, bad thing. Hate you too, ooh, ooh, bad thing. I know you want it. 마음대로 안 되면 더 끌려오네. 마음속에 물고기인지 알면서 좋대. 그래도 좋대. Ooh. I like you too, ooh, ooh, bad thing. Like you too, ooh, ooh. 나쁜 여자라 하지 마. 날 만족시킬 줄 모르는 게 더